노래를 불러줘. 오늘도 난 이 길을 따라가 널 위해 항상 달려가. 왜 넌 멈추지 않냐고 물어봐. 쉬고 싶진 않냐고 no. 넌 힘들지도 않냐고 no. 매번 똑같은 대답만 말라고 타내기 쉬었다 가란 얘길 해. 사람들은 내게 잊은 곡이다. 쟨 또 뭐가 저렇게도 맘에 안 든담. 이렇게 저렇게 우선 싫다 얘기해. 날 그저 그런 똑같은 애들로 만들려 해. 신경 써주는 거 고맙지만 갑질하는 손자리 치우라 해. 뭐가 됐건 내가 결정해. 그저 날 믿고 계속 함께 해주길 기대해. 뒤돌아보지 않아.